cherry on top. 매일 다양하게 보여줄게 너에게만. 뮤직을 그려대는 저분 수대보다 난 사랑을 그려내는 내게 좀 더 끌릴 거야. 넌 날 데리고 떠나 어서 떠나. 조금만 속고 더해 태워봐 오늘. 네 하늘 감싸는 내 손에 오늘이 다가도 맘이 두근두근 간지. 녹아내리는 줄 잔뜩 넣은 내 입안이 녹아내리는 줄 Baby boy 다른 남자들은